있을 때면 창가에 비친 저 달이 나 왜 그리 반가운지 따뜻한 듯 널 닮은 것 같아 날 보며 웃는 것 같아 네가 나를 볼 땐 같이 내가 너를 보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난 지금 더 너만 기다려 내일도 너만 기대해 oh yeah. 뜨거운 태양의 아침은 싫어 선선한 바람과 별빛의 밤으로 날 Into you now 난 그저 애기 같은 네 모습 내가 지켜주고만 싶어 yeah. There's a moon like a There's a moon like a baby 항상 난 반해 뻔하지만 난 또 반해 유치하긴 하지만 There's a moon like you There's a moon like you 항상 너 언제나 그렇게 날 보며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줘 Baby I like you Do you like me too? 할 말이 많은데 자꾸 나는 talking to the moon in the morning 난 눈을 뜨기 싫어 24 계속 밤이었음 좋겠어 So I can see you all alone 계속 pull up a door I'm sing for you 반복된 멜로디 내 손을 잡고 걸어보고 느껴봐 시원한 밤 공기 I'll be your star 완벽한 남자 For you is me 매일 내려줄게 shooting star for you baby 뜨거운 태양의 아침은 싫어 선선한 바람과 별빛의 밤으로 나 Into you now 난 그저 애기 같은 네 모습 내가 지켜주고만 싶어 yeah. There's a moon like a There's a moon like a baby 항상 난 반해 뻔하지만 난 또 반해 유치하긴 하지만 또 봐.